사람은 누구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야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 별개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그 놀이터에서 여기에 이렇게 거기에 쪄서 이렇게 이마에 작은 그 흉터가 있고 여기에도 작은 그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 이 흉터나 이 수술 자국처럼 현재 내 모습 또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느낌 또 심지어 어떤 내 판단이나 내 행동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과거 이야기 또 그 배경을 알게 되면 현재 드러나 보여지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또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지난 삶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고 누리며 또 그 영원한 본향에 완성될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 곧 다윗의 이 여러 부인 가운데 하나는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아가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성의 성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였던 셈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 그리고 마아가라고는 어머니 양쪽 다 뭐 왕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압살롬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압살롬은 오늘 시대로 말하면 아이돌 같은 그런 참 출중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이 압살롬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봐야 되지만 본문이 길어서 제가 그 뒷부분 마무리되는 부분만 보았는데 이 압살롬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부인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해요. 거기서 여러 부인들을 두면서 그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6명이나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암논. 이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암논입니다. 암논. 암논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이 형을 말하자면 이복형이에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이복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요. 죽입니다. 죽여요. 예,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해요. 그런데 또 이 압살롬은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이 압살롬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거의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쿠데타라 그러죠. 그 왕인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심지어 이 아버지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합니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압살롬 손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때 이 아들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아버지인 다윗의 여러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후궁들을 대낮에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과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이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잘생기고 훤칠했대요. 근데 그가 자랑하던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압이 알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다윗의 명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게 이 압살롬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의 생애를 보았지만 사실 압살롬은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진 그런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걸까? 우리가 그 압살롬의 이야기의 과거를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6명의 아내들을 두고 6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뭐 아들만 소개됐지 딸들은 더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그 이복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 역시 배다른 형제들 여러 왕자들 틈바구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분히 못 받지 않았겠는가. 이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암논, 그 압살롬이 암논 죽였다고 그랬죠. 왜 죽였을까요? 이 암논이 이제 첫째 형이었는데, 이복 형이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에게 연모를 해서 그에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그 법적으로 그 근친 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속임수를 써서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 다말을 자기 침소에 오게 하고 그 다말을 성폭행을 해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가문의 첫째 왕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율법이 금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심지어 다말을 범한 후에 이 암논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연모하던 이 다말을 그냥 하인을 시켜서 끊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서 사실상 다말을 두 번 죽인 셈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암논이 하거든요.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이 다말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서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요. 여러분, 여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자기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0절을 보면요. 이제 압살롬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그 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압살롬은 상처를 입고 찾아온 이 다말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은 그냥 잠잠히 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자그마치 2년을 보내요. 2년을. 그러니까 뭐 두 달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뭐 두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 2년을 지나면서 이 다말의 마음과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동생을 자기 집에 두고 있는 이 오빠인 압살롬의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이 추구하는 그 나라, 그리고 다윗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가족과 이 공동체 가운데 뭐가 없냐면 정의가 없어요.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요.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이 이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그것은 더 나아가서 사실 그 다윗의 가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무해한 점들이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당연히 아버지인 최고 권력자인 다윗에게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어머니인 마사에게 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갑니까? 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또 이렇게 신학자인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두고서 아마도 다말이나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이나 그 어머니 마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평소에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다윗의 지금 모습이 그랬던 거고요. 또 오빠인 압살롬은 어떠합니까? 그 15장, 13장 거기 보면은 압살롬 역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2년 동안 침묵합니다. 13장 21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거기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다윗 왕, 이 왕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심히 노해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가정은 한 가족으로서 적절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참상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이 사회와 이 공동체의 비극이기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다윗 가문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렇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이나 무력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다거나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과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묻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아도요, 이런 비극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실 이 공동체가 그 열매를 먹어요.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여동생을 자기 집에 두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겉으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압살롬은 그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놓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억압이라고 그래요.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뭔가 생각, 어떤 사건, 그런 기억, 이런 욕구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냥 꾹꾹 눌러두는 거예요. 그걸 억압한다 그래요. 근데 그 억압하는 건 되게 좋은 감정을 눌러두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눌러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둔 그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겠죠. 원망이 있겠죠. 적개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증오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감정의 쓴뿌리를 이 압살롬은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계속 담아두고 2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쓴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죠. 그런 겁니다. 사람 마음도 그 마음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밖으로 터져나와요. 겉으로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땐 평온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게 불의도 그렇고요. 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불의나 죄가 용인되고 그건 속죄를 해야지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부풀어지고 커지고 썩고 그래서 더 깊고 곰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은 가해자도 죽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죽입니다. 죄는 모두를 다 죽이죠.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가 되어서 2년이 지나서 그 압논을 기회를 잡아서 죽입니다. 죽일 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3장 2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압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이게 압살롬이 하는 얘기예요. 부하들에게.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의 분노가 서려 있는 거죠. 2년 동안 담아두었던 쌓아두었던 깊이 잠재워졌던 그 분노가 이제 터져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쳐 죽이라고 해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2년 동안 압살롬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죠. 그저 침묵하고 그걸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분노는 압논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쌓였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에 이 마음속에 깊이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표출할 때 사실 그러한 분노나 적개심은요 상대방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도 온다는 거죠. 나에게 상처 입힌 그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그걸 적개심으로 쌓아두고 그 부메랑을 향해서 그를 향해 던지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게 돌아와서 나도 죽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청년 압살롬의 인생은 이렇게 점점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은 꼭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주일학생 아이가 교회에서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퀴즈 이제 하는데요. 그 문제 중에 성경에서 나쁜 아버지 세 명 이름을 대래요. 제가 두 개는 알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성경 퀴즈는 잘 못하시는데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예, 너는 네 아빠 이름도 모르니? 예, 웃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화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가 기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사실 대화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죠. 몇 년 동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함께 해도요. 깊이 대화 한번 못 나눈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럿 됩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한 이불 밑에 함께 살고 있는데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되려 대놓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것,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듣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는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죠. 대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잘하면 인격이나 성품도 좋다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뭔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것이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데 필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를 키운답니다. 이 압살롬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압살롬의 문제도 뭡니까?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쓴뿌리가 결국은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의 37절을 가시면 이 압살롬이 이제 그 형을 죽이고 도망을 합니다. 그 외가죠. 그슬 땅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라는 사람에게서 가서 거기에 이제 지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죠.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렇게 구슬로 피한 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쳐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땅으로 피신을 했던 거죠. 거기서 3년 동안을 숨어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숨어 지낼 때 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을 죽여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살인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겠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나 분노나 또한 서운함들이 있었겠죠. 또 그런 사회에 대한 불의한 사회에서 느낀 어떤 외로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좌절감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39절에 보면은 이 3년 동안 이제 압살롬이 피해 숨어 있는 동안 다윗은 암논 장자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마저 셋째 아들마저도 도망쳐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그 압살롬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이 요압이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요. 3년 만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어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정작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들이 왔는데, 정작 왔는데 만나질 않아요. 지척에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그 아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면서도 마음의 이 감정의 골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서 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도합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말이 이제 자기 집에 있을 때 2년, 그 다음에 그술 땅에 피해서 3년, 그러니까 도합 5년 동안 사실 이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겁니다. 그동안 형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직접 뵙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려나 했을 텐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드디어 5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입니다. 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뭡니까? 이제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아버지 다윗의 용서는 비인격적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다윗은 말로는 용서하고 포옹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아들을 진정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겉으로 볼 때는 그 몇 년 동안 쌓여왔던 그 깊은 압살롬의 거절감이나 증오심을 치료하기는커녕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열린 의식이 있고 닫힌 의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열린 의식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닫혀 있다 그렇게 부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식에는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있죠. 그런데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압살롬의 경우를 들면은 압살롬의 경우는 뭐예요? 압살롬의 생각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고 적개심도 있고 소외심도 있고 증오심도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도 알아요. 겉으로 그걸 느끼니까. 그런데 사실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불러서 이제 포옹하고 안아주었을 때는 그 피에서 숨어 있는 동안 2년 동안 그 여동생을 자기 집에 두고 또 암논을 죽인 다음에 3년 동안 그 구슬 땅에 피해 있으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건 뭔가 겉으로는 지금 분노와 적개심과 소외심 뭐 이런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사실 압살롬의 그 깊은 마음에서 마음 구석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은 그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말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린 것도 그렇고 3년 동안 피신했다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그렇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또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또 압살롬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옹을 하고 용서한다고 받아주는 그런 행동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런 애착관계를 아버지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애착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걸 애착관계라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도 이 집안에 큰일이 터졌을 때 아버지 다윗과 의논하거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깊은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요. 당면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양육자인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죠. 아이들이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낯가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본능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착관계인데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반대로 그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사랑과 관심과 믿음 가운데 잘 형성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애착관계를 형성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건 평생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부모로서 적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또 적절하게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관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큰 역할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처럼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그것이 그 애착관계, 그 부모 사이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좀 가난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도 그 관계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갖는 그런 신뢰감이나 정서적인 인정,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잘 형성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신앙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서로에게 또 주변 사회에게 어떤 대안적인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정의를 정상으로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정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도피성을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까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든 그리스도인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것이 중요한 가치와 추구하는 것이 아닐 때 이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할 때 압살롬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암논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당한 것을 아버지에게 되갚아준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 가졌던 그런 죄책감이나 실패감, 소외감, 좌절감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안아줬지만 그 마음으로는 받아주지 않는 그 거절당함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보복할 것을 공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직접적인 반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얼마 동안 도모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년을 기다립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년 기다렸죠. 3년 기다렸죠. 4년 기다렸죠. 이 젊은 청년이, 이 전도 유명한 청년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려 갑니까? 결국 4년을 걸쳐 도모한 일,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와는 이제 포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유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윗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추종 세력을 하나씩 모아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거의 성공해 가요. 심지어 그 다윗의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먼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해요.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다윗은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치죠. 광야로 다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이야기, 그 중간 이야기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빼고 이 압살롬만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압살롬의 이 반역은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진정으로 받아주었다면 이런 통곡은 하지 않았겠죠. 다 끝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 그 이전 다말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그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다윗이 이 아버지와 같았더라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고 아버지 집에 수치만 안겨주고 마침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못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를 받아주죠. 안아주죠. 포옹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잃은 아들을 찾았다고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만일 다윗이 이 아버지와 같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되돌릴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믿습니다. 다윗 자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은 크나큰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것을 나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지 않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잊는 사람은 그 은혜의 풍성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그랬는지 몰라요. 죄사함에 대한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지은 그 죄의 무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가난한 마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가난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할 때 빚진 자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그 탕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청교도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모든 신자들의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명령은 뭡니까? 선교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힘써야 될 명령이 있다면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벨 목사님은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지만 거듭난 후에는 가장 탁월한 지체가 됩니다. 마음은 원칙들의 좌소요 행동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로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눈도 마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계속 붙들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 뺏깁니까?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